H UBS. 홉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홉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홉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신촌 연세로의 대중교통 전용 지구 전환입니다. 존폐 여부를 둘러싼 상인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입니다. 폭등한 국내 물가, 대한민국은 이에 떨고 있습니다. 외식 및 식료품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문제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신촌 로터리에서 연세대학교 정문까지 이어지는 연세로. 연세로는 2014년 1월부터 평일엔 대중교통지구로 주말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돼 왔습니다. 보행자들의 편의와 안전은 물론이고 미세먼지 감소 그리고 문화공간 제공의 효과를 내세우며 말이죠. 당시 구청이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는데요. 연세대 교수와 학생, 직원은 약 70%가 이에 찬성했으며 상인의 67%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8월 5일 신촌 상인 1,964명이 신촌 일대 상권 위축을 이유로 일반 차량 통행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차가 다닐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매출 차이가 너무나도 크며 버스만 다니게 해서 상권이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의 주장을 검증해보자며 지난 1월부터 이륜차를 제외한 차량 운행을 허용해왔습니다. 그렇게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한 결과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쪽은 마침내 실제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2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매출 증대는 코로나19 종식의 영향일 수 있어 더 살펴봐야 한다며 서울시는 이달 내리기로 한 존폐 여부를 내년 6월로 미뤘습니다. 상권뿐만이 아니라 기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자가용 이용을 줄여야 한다는 현실까지 고려해 결정을 내리고자 한 겁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차량 운행은 다시 중지될 예정이며 최종 결정까지의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물가는 폭주기관차처럼 계속해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석이 지난 10월 이후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한국은행의 경우 국내는 물론 해외 상황도 심상치 않아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국내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채소나 과일 등의 농산물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중장기적으로 엘니뇨와 이상기후 등이 국제 식량 가격의 가장 큰 상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의 한 요리주점 업주 이모 씨는 킬로그램당 만 원이던 루콜라가 장마철 이후 6만 원까지 폭등해 루콜라가 들어간 메뉴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혹은 업주들은 불가피하게 음식 가격을 올리게 되고 이들은 고가 메뉴의 주문률이 곤두박질 쳤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식료품 물가 상승에 따라 시민들 역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학생 남모 씨는 학생 식당 가격마저 올라버려 집에서 간편식 주먹밥이나 컵밥을 주식으로 먹다시피 하는 또래가 늘어났다고 얘기합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 부담이 증대하고 실질 구매력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식료품 물가의 흐름과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9월 18일 흡수브리핑에선 연세로의 대중교통 전용지구 전환, 그리고 치솟는 식료품 물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흡수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흐린 하늘과 함께 비 소식이 잦았습니다. 오늘 서울 낮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29도까지 올라 여름 같은 더위를 보였는데요. 다만 출근길과 더불어 저녁에도 2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날 예정이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곳곳에 비와 소나기는 오늘까지도 계속됐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와 같이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특히 경남 해안에는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무척 강하게 쏟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내일 비가 잠깐 지날 예정이라고 하니 작은 우산 챙겨 다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윤지우, 아나운서 이서빈, 그리고 엔지니어 윤세연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UBS